마음은 마음은 마음은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술에 박히다 소발자후 다루듯이 괴로움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라. 마음은 마음은 마음은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은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은 마음은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든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림자